김일성화와 김정희라 전시회들이 태양절의 즈음에서 중국 단동 김일성화 김정희라 원실, 금만계 련용 심양화공유한공사, 길림시 두삼경제무역유한공사, 기내 김일성화 김정희라 협회의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장들에는 수백 쌍의 김일성화와 김정희라들이 황홀경을 펼쳐놓았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전시회 개막식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